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청년 교육일꾼 대표단 단장 고철수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 수님의 불멸의 조국 해방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 대원 수님께서는 주체적인 혁명 사상과 로선 영활무쌍한 유격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파멸의 나라기로 몰아놓으시고 조국 강산에 해방을 나눠오시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세찬 이역당을 방황하던 제일동포들도 위대한 대원 수님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존엄 높은 공화국의 해외 국민으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떳떳이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는 온 결의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만고의 영장이신 김일성 대원 수님의 조국 해방 업적은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